최근 조선에서 국산화된 천연 생물 영양 활성제가 개발되었습니다. 적지 않은 양의 생리 활성 효소들이 들어있는 식물에서 추출하여 만든 이 영양 활성제는 영양 및 성장 촉진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. 생태 환경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정보당 알곡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이 천연 생물 영양 활성제는 농사는 물론 축산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.